남조선 당국에 의해 집단 유인 납치된 12명 여성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11월 28일 유엔인권거동판무관 유엔인권리사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중국 절강성경파에서 남조선 당국이 동원한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 유인 납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간 여성국민 12명의 부모들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언제 한번 잊은 적 없고 꿈이라도 보고 싶은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인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예, 리범, 김혜성, 류성영, 전옥창, 지종화, 박옥별, 김설경, 서경아를 부모들의 품에서 아사간 지도 온 7개월이 넘었습니다. 어리지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포부, 행복을 기약해주는 새해 20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인 귀여운 자식들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심정은 비통을 금할 수 없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자식들을 그리며 울다 못해 눈물이 다 말라버렸고 가슴은 달대로 타 재만 앉았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특대용 반일륜 범죄 사건 발생 직후 당신들에게 가해자인 남조선 당국이 피해자들을 즉시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도록 노력하였을 것을 요청하여 편지를 보내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 문의하였다는 데 대해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그들의 생사마저 똑똑히 확인된 것이 없으니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 인권복리 증진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인권기구들이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한 가닥 희망을 안고 편지를 떴습니다. 전번 편지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딸 자식들은 하나와 같이 공화국의 품에서 태어나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마음껏 배우고 자라난 행복동이들입니다. 고마운 우리 제도에서 행복만을 알고 살아온 그들이 나서 자란 고향 땅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버릴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지의 사실로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정보원 깡패들을 내몰아 외국 땅에서 그것도 백주에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되는 순진한 처녀들을 집단 유인 납치해 간 것은 1970년대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서 야당 정치인을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간 파시오 독재자를 훨씬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반일륜 특대용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자식들을 집단 유인 납치해 가고도 그 무슨 집단 탈북이니 제재리행의 효과니 뭐니 하며 떠들다 못해 그들을 독감방에 따로따로 가둬놓고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세뇌 공작에 광분하고 있으니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거듭된 요구는 물론 피해자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접촉을 희망하는 남조선 시민단체들의 요청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린 야만들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끝내고 몇 달 전에 피해자들을 사회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아직까지 그들을 만나기는커녕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흑백조언들을 밥 먹듯 하는 남조선 당국이 꾸며낸 또 하나의 새빨간 거짓말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북남 대결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 당국자의 생존 방식의 일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 공화국이 2년 안에 망한다는 한갓 조음쟁이의 호풍에 놀아나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냈다는 것이 드러나 세계적인 조사를 받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초 노골적으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짓을 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번 집단 유인 납치 사건도 절두절미 선무당과 남조선 당국자의 공동작품이며 따라서 그들이 공범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혈육 한 솜 없는 남조선 땅에서 정보원 깡패들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도는 견딜 수 없어 하루빨리 부모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목매어 외치는 우리 딸들의 피타는 졸규가 들려옵니다. 외세의 민족 분열과 국토 양단으로 우리 민족이 반세기 이상 겪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은 외면한 채 집단 유인 납치를 감행하여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불순한 종속 목적을 추구하는 남조선 당국은 시세의 폐로 집단, 악마의 집단입니다. 이러한 괴로 분자 악마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으며 우리의 인내성도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야만적인 만행은 조선민족을 포함하여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전 인류와 국제사회의 규탄과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강제로 끌려간 우리 딸들이 잔인무도한 범죄자들의 압력과 회유, 세뇌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 키워준 저국의 품,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서 유엔인권거동판무관사무소와 유엔인권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여 남조선 당국의 절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부모와 자식들의 저속한 재교합을 도모하는 것은 유엔인권기구들의 사명과 임무라는 데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시 품이 안을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인권거동판무관사무소와 유엔인권리사회가 자기의 사명에 부합되게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문제시하고 남조선 당국의 무조건적이며 즉시적인 성환 요구를 들이대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보냅니다.